있어도 너만 있다면 난 보기에 그림이 돼. Only you girl. 너의 비밀의 기장을 특별한 일들로 채워줄게. Baby, we belong together, baby, baby. Everyday 둘이어야 말이 돼, baby. 옆에 붙어 내 발을 만져, baby, baby. 사실 안기고 싶어 널 끌어안을 땐.